아름답게 웃는지 너를 보고 웃음 있는 시간이 멈춰서 어째서 이런 사랑을 하는지 네가 하는 말이 말할 때 몸짓들이 내 가슴을 끝없이 두들기고 두들겨 하지만 나는 문을 굳게 닫아 날 보는 네 눈빛 속에 내 맘과 같은 맘이 없어 슬프고 슬픈 일이지 네 맘을 안다는 게 희망이 없는 걸 알아 그래서 날 볼 때마다 난 너무 힘들어 너무 사랑해서 친구라는 말이 아파 없지 못할 속박에서 나 아픈데도 왜 난 계속 돌아서지 못했지 이 hopeless love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바라보다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러고 있어